개천절 기념 행사가 3일 단군릉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인 김용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단군 제의에 이어 기념 보고가 있었습니다.